있어 그대가 보여요. 웃어 보이는 날 애써 외면하네요. 알아요 그대 어떤 마음인지. 그래도 날 한번 안아줄래요. 말해줘요 아주 잠시라도. 날 보며 행복했고 또 슬펐다고 말해줘요 아주 잠시라도. 내 품에서 따뜻했다고. 아득하게 멀어져 가네요. 웃어 보이는 게 이젠 힘이 드네요. 다 알아요 얼마나 아플지. 다시 한번 날 바라봐줘요. 말해줘요 아주 잠시